끝까지 떠나 불안하지 않아 난 홀로 남아 Oh baby you know 날 사랑하잖아 내 맘 아파 일교로 가지마 I'm loving you loving you 너 없이 안 되는 날 알잖아 정말 내 친구 사랑한다면 너 나쁜 여자야 I want you loving you I miss you 이대로 헤어진다면 다른 세상에서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우리 즐거웠던 순간들 같이 웃고 있는 사진들 요리조각 박힌데 아래 오는 가슴이 아픔에 밀려오는 슬픔에 왜 하필 내 친구 사랑했니 그건 아니지 용서할 순 없지 I still love you baby I want you baby Hey why tell me why 너도 조금은 슬퍼하고 있을까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기억나 처음 만났던 날 생각나 처음까지 있던 날 너와 나 약속한 반지 이제 필요 없지 네가 날 차버렸지 I'm loving you, loving you 너 없이 안 되는 날 알잖아 정말 내 친구 사랑한다면 너 나쁜 여자야 I want you loving you, I miss you 이대로 헤어진다면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지 나쁜 여자 좀 좋은 사람 만나 부디